글쎄요, 그 중국 그 PMI 지표에 대한 쪽이 안 좋을 거다. 당연히 예상을 했던 거죠. 왜냐하면 정승절 행사 때문에 중간 그 주변에 있는 그 공장들 전부 다 가동 중지를 시켰고 그런 거에 대한 영향을 다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영향을 줬고 또 주가가 급락을 한 달 전부터 이렇게 또 생산을 안 하나 이것들이 공기를 맑게 한 달 정도 안 해야지 그게 공기가 맑아지죠. 그죠? 아 예전에 그러니까 심각한 건 예전에 미셸 오바마 같은 때 한 일주일 쉬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공장 가동 중지를 하니까 최근에 하늘이 맑잖아요. 네. 한국도. 네. 최근에 서울도 지역도 보게 되면 하늘이 맑아요. 그래서 이거는 청명한 가을이 되면 항상 맑았죠. 청명한 가을이 되면 맑았지만 네. 예전에는 그 볼 수 없었던 하늘들이 자주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어제부터 저희가 너무 네. 고퀄로 방송하다 보니까 이것도 뭔가 그럴듯해요. 아, 말씀하시는 게 왠지 그럴 듯한가요? 뭔가 여기서 수치 네. 나고 대기 오염 지표 좀 나오고. 네네. 아니 말은 안 되는 건 아니죠. 예. 네.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이런 PMI에 대한 둔화에 대한 쪽 충분히 예상이 됐던 건데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을 하다 보니까 네. 매도해야 되는 자리에서 네. 이제 차익 시현이 나와야 되는 자리. 그러니까 지금 네. 조정을 받았던 자리에서 이제 네.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핑계로 해서 좀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유가도 네. 급락을 했고 유가도 네. 보게 되면 이제 급등하고 급락하고 왜냐면 이제 3일 연속해서 뭐 40년 만에 최대폭의 반등이었나요? 27년 만인가? 27년 만에 네. 최대폭의 반등이 나왔었는데 그만큼 시장에 대한 흐름이 반등이 세게 나왔다. 그러니까 네. 쇼커버링에 대한 쪽이 세게 나왔고 그거에 따른 또 이제 반발 매매 네. 이런 것들이 또 강하게 들어가는 이제 네. 이런 상황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그 지금 보게 되면은 이런 흐름에 대한 쪽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오늘도 외국인들 매도 489억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외국인 매매에 대한 규모 자체는 일단 줄어들었다라고 네. 좀 그 매도에 대한 공세는 줄어들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시장 조정 받아야 되는 위치에서에 대한 조정에 대한 흐름이 자꾸 네. 이제 시장에 앞전에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네. 이 지금 보면은 이제 그 효과 네. 자라 효과에 대한 흐름이 지금 시장에 대한 쪽에도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자라 효과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라 효과. 소뚜껑 효과라고 해야 되나? 자라 효과 좋죠. 느낌 네. 오죠. 느낌 네네. 오는데 문제는 이런 거죠. 시장이 여름에도 불구하고 또 잘 가는 것도 있고요. 네. 잘 가다가 떨어지는 것도 훅 떨어지는 것도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요즘 TV 광고 보면 제일 열심히 눈에 띄는 거는 LG 플러스거든요. LG 플러스. 예전에 보면 저희 애들도 보면 저희 딸이 큰 딸이 있어요. 네. 위에 뭐 큰 딸이보다 크 위가 있는데 남동생은 엄청 부려먹어요. 그래서 갑자기 잘 때도 있잖아요. 동생 막 불러. 그러면 남자애들 귀찮으니까 가잖아요. 누나라서 가면 네. 불 꺼 그러더라고요. 진짜로. 그쵸. 불 끄라 그래요. 동생 네. 불러갖고. 네. 그러면 누나니까 혹 하지만 나이 들면 짜증나잖아요. 네. 요즘 그런 광고 나오죠? 네네. 불 끄라고. LG 플러스 불 나오죠? 우리 집은 가위바위보 하는데. 네. 그렇잖아요. 네. 특히 이제 어르신들 보시면 저희 어머님들 보면 항상 그 이렇잖아요. 혹시 가스 불 꺼놨나? 아, 네. 외출하고 나서 그런 게 네. 걱정하잖아요. 그래서 그건 걱정되지. 요즘도 저희 집도 요즘은 그런 게 있어요. 세팅하면 그 10만 원인가 옵션 주고 이렇게 가스 이사할 때 보면 와서 해주잖아요. 그래서 10분인가 15분 자기 설정하면 꺼지고 이런 거 해놓거든요. 근데 역시 안 해놓은 분들 보면 어머님들 그리고 뭐 에어컨 같은 거 켜놓고 할 수도 있잖아요. 전기. 그러니까 그런 걸 해준 거잖아요. 그거 짜증나던데. 뭐요? 우리 집 그 가스레인지는 자동으로 꺼지더라고요. 과열이 되면. 가스레인지? 응. 레인지? 예. 근데 네. 이 뽑기 해먹고 있는데 과열되니까 그냥 꺼지는 거예요. 자꾸 그냥 뽑기 하다가 설정 들어가시면 되죠. 아 설정이 그걸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뽑기 하고 있는데 뽑기 하다가 불이 꺼지는 거예요. 자꾸 그래갖고 아 짜증 왕창 났죠. 뽑기도 못해갖고 짜증 왕창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네, 네네. 특히 11시 초반 때는 높으신 분들을 보니까 네. 고퀄 방송으로 약간 어려움을 받았다. 아 어려움을 받았다. 어려움을 받았다. 아 지금 달고나가 잘 안 됐다. 아, 네. 그런 거. 달고나 근데 실패. 그런 건데 그런 걸 다 네. LG 플러스랑 그런 것들이뿐만 하는데 가장 적극적으로 가고 네. 있잖아요. 그런 게 있고요. 또 이제 우리가 표현한 IFA라고 하고요. 독일식은 IFA거든요. IFA. IFA. 네, IFA가 이제 4일부터 9일까지 열리거든요. 근데 거기도 보면 딱 자체가 사물 인터넷이 화두거든요. 예. 네. 그리고 딱 삼성의 기업에 딱 나오는 것도 싱크예요. 싱크. 네. SYNC 있죠. Sync with life. 삶이랑 싱크시키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사물 인터넷이 핵심적인 거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주식은 우리 전문가 중에 한 분이 얘기하셨는데 이게 최일종 전문가님인지 황태익 전문가인지 아니, 윤종민 전문가님인지 뭐 그 중에 한 명인데 유비벨럭스 하신 분 있잖아요. 네네. 유비벨럭스 어제부터 잘 가. 이것도 네. 그런 쪽일 거고요 아마. 네.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얼마나 갈지 모르죠. 이게 이빠란 것 때문에 그런 거 있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늘 말씀드리지만 시장은 늘 바뀌는 거죠. 네. 늘 새로운 걸 원하는 거죠. 늘 새로운 걸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있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얘기에서 삼성 LNS를 제가 좋아하고 안 좋아, 별로 안 좋아하지만 삼성 LNS 그리고 특히 이제 토니 모리 네.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에이블 CNC도 그런 건가? 에이블 CNC 지금 중저 가류 네 중저 가류 네, 그런 것들이 혹시라도 오늘 정상회담 하는데 혹시 정상회담 하는데 뭐 무비자는 얘기는 안 나오더라도 뭐 점잖은 처지에 그런 얘기 높은 분들이 하시겠어요? 네. 다만 한중 관광교를 좀 더 레벨업 이런 얘기만 나오면 확 갈 수 있거든요. 뉴스에 불과하죠. 현실에 되기는 어렵지만 단기적으로 네. 하여튼 그런 것들 늘 말씀드리지만 시장 어렵습니다. 올라갈 때도 어렵고 떨어질 때도 어렵고 이렇게 변동성이 있을 때도 어려워요. 그렇지만 늘 열린 마음으로 늘 좀 긍정적으로 네. 보시면 좀 그래도 길이 널리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초대 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수요일 날은 제가 금요일 날도 안 계실 때도 제가 뒷담화를 했지만 수요일 날이 저희 방송은 시청률이 최고가 나옵니다. 네. 물론 아직도 수요일은 전전데이라고 아직도 헷갈려서 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렇지만 네. 이제 슬금슬금 수요일은 전전데이가 아니라 후니데이라고 생각하시는 나오거든요. 네. 은근히 이분이 풍채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믿음직하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실 수는 있어. 잘못된 생각인가요? 잘못된 생각하고 있고요. 네. 저희는 냉장고에 그 경제 방송을 다 보잖아요. 네. 일 때문에. 근데 항상 수요일 날 아침에 보면 저희 방송 시간대 한 8시 반, 8시 40분 올 때 실적률이 훅 떨어져. 진짜로요. 네. 그때 보면 김성우 님이 한경화에 나오시는 날. 오늘도 네. 나왔던 거로 제가 봤어요. 네. 네 진짜로. 그분 모셨습니다. 김성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 뭐 어저께도 만났고 녹음도 같이 했지만은요. 오늘 시장의 전체적인 총평부터 하고 하나씩 하나씩 넘어가죠. 일단은 뭐 해외 얘기를 좀 잠깐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중국 PMI 어제 나왔는데 네. 별로 안 좋게 나왔었죠. 시장 컨센서스 맞췄는데 역대 최저치 나왔고요. 네. 미국 ISM 제조업 지수 역시 마찬가지로 역대 최저치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급락 이후에 V자 반등을 그렇게 크게 기대는 하지 않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기술적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쉬어간 흐름이 나올 거라고는 예상했는데 좀 그게 좀 빠르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우리가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놓고 보면은 시장이 꺾였다는 얘기를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최근에 시장 흐름을 보시게 되면 당황스럽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가장 큰 이유는 이게 상한가 제도 확대가 되면서부터 글쎄요. 조정이 나올 때 심하게 나오고 네. 반등이 나올 때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 다시 말해서 종목들의 위아래로 움직이는 속도가 빨라지고 변동폭이 넓어지다 보니까 네.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정신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뭐 매크로 변수가 뭐 금리를 인상을 하네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이제 그 금리는 인상을 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중국발 중국 쪽에서 먼저 지준율을 인하를 했기 때문에 금리는 인상을 한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 오히려 9월 위기설이 반대로 여기서 9월 시장 저점을 확인하는 아마 그런 어떤 한 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외국인 수급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들의 매도 강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3일째죠? 네. 네. 그리고 오늘 코스닥 시장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이 순매수에 나서고 있어요. 외국인들의 매도 강도가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유념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겠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외국인들이 떨어지는 구간에서 어떤 종목들과 어떤 업종들을 매수를 했었는지, 이거는 이제 중소형주가 아니라 이제 큰 그림에서, 네. 대형주에서 어떤 종목들과 어떤 업종들을 사들였는지를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하면서 네. 여기서 좀 새로운 힌트를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그 얘기부터 해보죠. 외국인의 네. 어떤 변화는 물론 오늘 다시 조금 늘어나고 있지만 네. 하여튼 전체적으로 지난주 3천원 5천원씩 팔던 거랑은 좀 달라졌단 말이죠. 네. 거기서의 어떤 체크포인트 어떤 네. 걸로 잡으셨어요? 일단은 중요한 건 이거예요. 왜 하필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노이즈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중국은 네. 오늘도 -5% 시작했다가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요. 그렇죠. 글로벌 증시의 변동 뭐 커지고 있고 남미 뭐 브라질 이제 뭐 디폴트 나네 마네 신용도 강등이 되네 이런 온갖 뭐 잡다 노이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왜 외국인들 매도 강도를 더 늘리지 않고 줄여가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8월 한 달 동안 여기인들이 어떤 업종들을 사모았는지를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예. 정유화학, 자동차, 자동차 부품, 네. 헬스케어 증권주예요. 네. 자, 이거 되게 중요한 의미를 함축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정유화학이 올라가려면요. 상품 가격 네.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겠죠. 네. 그런데 정유화학주에 대해서 베팅을 한다? 지금 뭐,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은 달러 인덱스 다시, 뭐, 달러가 다시 강세로 갈 것이니까, 여전히 강세로 갈 것이니까, 상품 가격은 여전히 급락세를 지속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오히려 반대잖아요. 2004년에도 그렇고, 2006년에도 그랬고요. 오히려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정반대의 현상들이 나왔어요. 다시 말해서 시장은 그러한 부분을 이미 끌어다 쓰고 있다. 선 반영을 충분히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셋째 주죠. 9월 18일 FOMC 회의를 앞둔 상황에서 왜 외국인들은 상품 가격의 어떤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또 중요한 이유가 결국 상품 가격이 이제 반등이 진짜 성공을 한다라면은 이머징 국가들 쪽에서도 강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포함해서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WTI의 어떤 최근에 10년간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저점이 33달러입니다. 네. 현재 구간 44달러인가요? 아마 거의 언저리까지 와 있는데 장기 10년간의 박스권 하단에서 지금 상품 가격이 반등을 해주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또 의미를 좀 실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 자동차를 사더라고요. 네. 제가 자동차 깐 지가 한 3년 됐는데 3년 넘었죠? 저희 방송에서는 1년 됐죠. 네. 네, 저희 방송에 나오신다고요. 이제 네. 자동차를 이제 깐지 말고 일단은 네. 이제 트레이딩 전략으로 이제 좀 2주 전에 네. 단기 바닥은 친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자동차에 대해서는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은 가능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진짜요? 네. 일단은 가장 큰 이유는 환율에서 변화가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엔화의 흐름 자체가 이제 슬슬 좀 그래서 여기서 아베 총리가 또 한번 어라 얘 중국 가서 중국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랑 같이 나란히 서 있고 그리고 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이런 얘기 했더라고요. 뭐 이번에 아시아권에서 역사를 뒤집으려는 국가가 하나 있다. 이런 식으로 대놓고 일본을 까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어라 얘네들 봐라. 그래서 다시 한번 양쪽 하나 또 해. 무제한 요구도 한번 더 해봐. 인정기 돌려. 또 이러면 모르겠는데 뭐 그런 액션을 취하기 전까지는 엔화의 네. 흐름은 이제는 좀 변화의 흐름들이 조금씩 감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자동차 업종의 경우에도 하단은 잡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업사이드는 한 20에서 30% 정도 보시면서 기술적 반등, 기술적 네. 트레이딩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결국 뭐냐면은 자동차를 잡아준다는 것 자체가 우리 시장을 네. 벌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시장 리스크, 전체 시장 꺾인다라고 보실 필요는 없다라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또 하나가 이제 헬스케어 쪽인데 헬스케어는 확실히 압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주도 업종이 갈 때는 어중이 떠중이 다 같이 끌고 가지만 네. 이런 것들이 지수가 10% 이상의 조정이 나오게 되면요. 주도 네. 업종 내에서 옥수가리가 진행되면서 이제 어중이 떠중이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이제는 압축돼서 갈 수밖에 없는데 네. 최근에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들 보시면 좀 대형 제약사 위주로 압축해서 네. 사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얘기 뭐냐면은 성장주들이 끝났다. 버블이 꺼졌다라는 게 아니라 네. 그냥 계속 갈려면 간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증권주예요. 네. 증권주가 올라가려면은 결국은 시장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시장이 반등의 배팅을 조금씩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외국인들이 사 모으고 있는 업종에 각각의 펀더멘탈적인 부분도 있겠지만은 네. 이 각각의 업종이 함축하고 있고 내포하고 있는 이런 성장성과 어떤 상징성 네. 그 내포하고 있는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드린 거를 살펴보신다면은 아 외국인들은 이번 9월을 어떤 변곡점 구간으로 네. 보고서 천천히 대응을 하고 있구나 여기에 기관들만 그냥 우르르 몰려왔다가 우르르 팔고 네. 이런 흥미롭잖아요 기관들은 요즘에는요 네. 그냥 야 누가 판다더라 그러면 같이 시장 깔아 던져버려요 그리고 누가, 원래 그래요 그들은 네, 누가 산다 네. 그러면은 시장 깔아 사더라고요 원래 그렇죠 네. 네. 근데 요즘 더 심해졌어요 그래요 예 네, 연기금이 그 1일 수익률 평가 제도로 바뀌고 나서부터는 뭐 연기금 관계자들이 인터뷰한 걸 봤는데 아니 뭐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건 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가 그렇죠 네. 일을, 그 연기금은 장기 성장성을 가지고서 길게 장기 자금을 놓고 두고서 네. 배팅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뭐 시장 이런 변동성 확대 구간에서 1일 어떤 평가 제도로 바뀌어 버리게 되면은 네. 뭐 당연히 던질 수밖에 없죠 시장가로 그렇겠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일단은 뭐 지금 외국인과 기관 행보 중에 누가 맞느냐 저는 외국인 여전히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 딱 하나만 물어볼게요 네, 네. 유가나 상품을 반등할 거라고 할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교수께서? 뭐 가능성 있는 얘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외국인들이 7월 달부터 시작해서 8월 달까지 네. 가장 많이 산 종목 중에 1위가 SK 이노베이션입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인 매도가 이제 본격적이 시작된 이제 7월 달부터 8월 달 사이에 가장 많이 산 종목이 1위가 SK 이노베이션, 2위가 현대차, 3위가 모비스, 4위가 한미사이언스거든요. 그러니까 한미사이언스 같은 게 아주 재밌죠. 비싸다 만다 논란이 되게 많은데 네. 어쨌든 외국인은 한미사이언스를 매수 상위에 올려놓고 있고 한미약품에 돈을 갖다 바치니까 좋은 거죠. 네, 8월 달에 들어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게 한미사이언스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7월 달엔 별로 안 사다가 조정 들어오니까 이제 그때부터 바닥권에서 모아나가는 이제 그런 모습에 대한 주의 나타나고 있고요. 그 밑에 보게 되면은 뭐 SDS, SOIL 이런 식이거든요. 네.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도 네. 화장품이 끝날 때만에 하지만 화장품을 산단 말이에요, 외국인은. 네. 그리고 지금 8월 달에 보게 되면은 외국인 같은 경우도 8월 달만 이렇게 쭉 놓고 보게 되면은 8월 달에는 아모레가 없습니다. 네. 근데 네이버를 매수 상위권에 올리고 있는 게 특징적인 모습이고요. 제일모직이라든가 코스맥스. 네. 그러니까 코스맥스를 이번 지난달에는 많이 샀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죠, 외국인에 그렇죠. 대한 매매 패턴을 보게 되면 성장형 섹터도 좀 섞고 있고 네.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저평가돼 있다라고 하는 섹터에 대한 부분도 섞고 있다. 그리고 네. 이제 보게 되면 절대적으로 싼 기업들. 그러니까 뭐 현대차 싸죠. 네. 싼 거 인정하죠. 네. 그죠? 근데 이제 밸류를 놓고 보게 되면은 아까도 이제 트레이딩 바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네. 우리가 지난번에 그 장성 자동차 그다음에 장안 자동차 쪽에 대한 PR 밸류가 7.9배 뭐 8점 몇 배 이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PR 배수가 6배일 때는 매력적인데 이게 7배, 8배까지 올라오게 되면 네. 10%, 20, 30% 업사이드가 나오고 나면은 네. 굳이 외국인 입장에서 현대차를 사야 될 이유가 별로 없다는 얘기죠. 왜냐면 중국 자동차를 사면 되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쪽도 좀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어쨌든 외국인의 컨셉 자체는 네. 성장주, 그다음에 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러니까 성장주라고 하기보다는 현금이 꽂히는 기업들, 사이언스 네. 현금 꽂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금이 꽂히는 기업들,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에 집중하고 있구나. 파는 쪽에서는 그렇게 파고 있고, 사고 있고, 네. 파는 종목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가장 7월 달부터 8월 달 사이 가장 많이 파란 게 삼성전자, 네. 그다음에 하이닉스, 네. 그다음에 삼성물산, 네. SK텔레콤,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아모레쥐, SDI, 한국우주, 그다음에 LG전자. 그러니까 앞으로도 별로 가망이 없거나 네. 아니면 좀 많이 비싸다라고 생각하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의 매도가 좀 있었다. 뭐 신세계, 오리온, 이마트, 한샘. 뭐 포스코, LG 디스플레이 이런 식으로 팔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종목에 대한 매도가 좀 있었다라는 게 특징적인 모습 중에 하나겠죠. 말 나온 김에 저기 김관영. 네. 그 자동차 얘기 조금 더 자세히 해주세요. 자동차. 네. 단기 바닥을 찍었다. 그 2주째 말씀하고 계시는데 트레이딩 안 하고 되게. 네. 예. 일단은 뭐 그 한전부지 사고 친지 지금 1년 넘었죠? 아 이걸 사고라 그러시면 안 되죠. 높으신 분이 뭐 큰 틀에 보면 그 100년 대기라고 말씀하셨던 거 기억이 나네요. 아니, 사고죠. 네? 사고죠. 네. 전 100년 대기 그분을 말씀 듣는 걸로. 네. 네. 장수하십시오. 네. 네. 아무튼 네. 그 일단은 지금 네. 자동차 업종을 제가 단기적 관점으로 보는 이유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환율적인 부분에서 좀 변화 현상들이 예. 나타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마침 또 이런 타이밍에서 그 개별 소비세를 인하를 했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실적에 있어서도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이 자동차에 대해서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를 하라는 말씀을 못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요. 싸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중국 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중국 시장에 성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중국 시장 내에서도 폭스바겐이 이제 10년간 유지해왔던 점유율을 좀 더 내어주고 있어요. 로컬 네. 업체들한테. 네. 중국 지금 대표적인 자동차 업체들의 퍼를 보시면 보통 8에서 9배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현재 네. 기아차의 퍼가 6.4배 정도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잘해서 뭐 7배, 8배까지 맞춰준다라면은 그 정도의 여러 룸을 가지고서 우리가 상승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박스콘 트레이닝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진짜 이거는 지금 상황에서 이게 좀 더 이런 상황이 개선이 되어진다라면은 그 정도의 어떤 펄을 네. 줄 수가 있는 건데 현재 보시기에는 중국 시장에서 폭스바겐도 마켓쉐어가 주도로 들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기아차가 과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타결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다 명확히 보이지가 않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자동차 완성차들의 경우에는 가장 큰 장점은 큰 자금을 실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시장이 좀 뭐 흔들리고 있고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네. 갈 곳 없는 자금들이 일단 자동차도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도 가장 큰 이유가 될 것 같고요. 다만 투자의 관점에서 그 트레이딩 관점과 투자의 관점은 다른 건데 투자의 관점에서 보시게 된다면 자동차 완성차보다는요 차라리 부품이 나을 것 같아요. 아, 부품. 예. 차라리 뭐 대표님 만두로 하고 있겠죠. 네. 만두 정도에서 부품 쪽 아니면 그 아랫단에 네. 좀 중소 부품사들이 그나마 네. 그래도 좀 나을 것 같다라고 좀 보이십니다. 아, 그건 그렇고요. 이미 네. 그 내용에 대한 쪽을 보게 되면 네. 8월 수출입 동향에 대한 쪽을 한번 볼 텐데 네. 8월 수출입 동향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무선 통신 기기, 뭐 갤럭시 노트 5, 네. 그다음에 S6 엣지 플러스 출시 영향으로 이제 이쪽은 좀 늘었어요. 밀어내기 했겠죠. 네. 근데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구조로 증가.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선박 11억 달러 인도 연기, 자동차 신흥 시장 향 수출 감소, 일반 네. 기계 감소. 일반 기계가 알제리 안전 규제 강화, 예멘 내전 등으로 수출 차질이 되는데 네. 글쎄요. 그쪽이 얼마나 많이 팔았길래. 아, 그게 프로 저거죠. 저런 거는 물건 다니는 게 아니라 저기 네. 그 뭐라 그러죠? 그 턴키로 가는 공장 집에 네, 네. 그런 데 들어가는 것들이.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반도체가 4.7% 증가. 네. 그죠? 근데 지금 보면 자동차가 9.1% 감소, 네.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이 15.9% 감소, 네. 그 다음에 선박은 51.5% 감소, 네. 그 다음에 화장품은 8월 달에 판매 호조입니다. 네. 그러니까 26%가 판매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네. 보여줬고요. 대체적으로 국가별로도 중국이 8.8% 감소했고, 일본향이 24%, 네, 베트남이 32% 증가한 거를 제외한다라면 네.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출에 대한 쪽이 그렇죠. 감소하는 그런 네. 모습을 보여줬고요. 수입에 대한 거는 뭐 유가가 원유가 이제 45%. 그러니까 네. 왜냐면 원유 가격 자체가 도입 단가가 반토막이 났으니까 이 정도에 대한 흐름이 좀 있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건 그렇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또 관심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요. 저를 이제 오랫동안 제가 키움에서 저기 일한 지 꽤 됐잖아요. 네. 방송도 있고 그 전에도 일했었는데 보시면 저를 아시는 분은 제가 엄청나게 오랫동안 좋아했던 주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예전에 여기 있다가 한 거가 그 당시에는 이제 그 현대중공업이랑 GS건설 이런 거였고요. 그때부터 불과 한 달 전까지 저는 한 번도 이 주식에 대해서 의견을 바꾼 적이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주식인데 이건 저는 여전히 창창이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저는 이번에 대실망을 했어요. 전 개인적으로 봐서는 물론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분이 통 큰 걸 하면서 현대차 그룹의 우리 정 회장님을 왕 회장님을 본받았다 보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다 디테일하게 이번에 그 전역을 미룬 50명까지 특채까지 얘기하신 그런 높은 분 있잖아요. 네네. SK그룹에 대해서 저 그래서 SK, CNC, SK에 대해서 짜증이 흥나고요. SK하이닉스 저는 짜증나요. 그 이후로 그게 실제가 어떻게 될 거고 사실 어떻게 될 거냐. 근데 지난주에 보면 SK가 또 통 크게 자사증명을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합병만 하고 나서 딱 나왔는데 주가 18%가 떨어졐을 거예요. 네네. 그게 보였다면 그것 때문에 지금 제일 먼저 머리 아프거든요. 9월 15일에 합병돼서 정말 거래되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죽기 살기 제일 먼저 관심하고 있는 건데 SK그룹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나마 이 대형 지주사 중에서 네. 대형주 다 포함해서 좀 오랫동안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SK이고요. 네네. 또 하나는 CJ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네, CJ는 이미 다 시장에서 증명이 되어 가고 있고요. 네. SK 같은 경우도 일단은 네. SK CNC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SI 사업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네. SK E&S랑 SK 해운, SK 바이오팜 같이 일단 연결 지주 자회사들의 실적 자체 상당히 잘 나오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가장 큰 리스크 요인 중에 하나라면 SK 하이닉스인데 네. SK 하이닉스가 현재 조금 애매해졌어요. 네. 네. 반도체 쪽이 애매해졌기 때문에 CJ만큼의 멀티플을 주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만은 네. 저는 그래도 일단은 뭐 굳이 뭐 뭐랄까요? 그 다른 뭐 시클리컬 업종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네. 종목들보다는 그래도 SK나 CJ 쪽으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했고요. 네. SK만 놓고 보게 되면은 뭐 좀 더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몇 안 된 종목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거 여쭤보겠습니다. 뭐 의견이 있으니까요. 뭐 각자 판단하면서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여기 지금 또 말하는 거는 누가 뭐래도 우리 또 김성훈 과장 때문에 저 자신 관련된 알게 된 거거든요. 김성훈 과장의 본인의 얘기. 1인 소비, 1인 가구 이런 거 하면서 얘기한 거가 음식료거든요. 네. 음식료라든가 남성용 화장품도 얘기해봐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GS 리테일이라는 거를 김성 과장 때문에 태어나서 처음에 관심을 넣은 사람이거든요. 네, 네. 진짜로. 제가 여태까지 그걸 왜 보겠어요. 별로 관심도 없었는데. 소위 음식료, 화장품, 네. 중국 소비 이런 거 어떻게 보세요? 그 중국 소비도 여전히 좀 봐야죠. 네. 당연히 봐야죠. 왜냐면은 그 조만간 그 한국과 중국 무비협정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데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 변수는 이제 시진핑의 의지라고 보죠. 전. 네. 예.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가게 되는데 뭐 가면 그 하나 좀 들고 오지 않을까 싶어요. 아, 너무 크기 때문에 발음 못할 거예요. 네. 근데 예. 아무튼 예. 뭐 그런 얘기는 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뭐 여하튼 간에 그걸 다 떠나서 최근에 면세점이나 아니면 이제 영등포 쪽에 저 주변에 있는 호텔을 가보게 되면 아침마다 영등포에 거기 그 한국경제TV 옆에 보면 호텔들 아. 많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아침마다 예. 버스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만큼 이제 메르스를 극복하고 나서 네.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중국 관광객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음식이 화장품과 같은 중국 소비 주도를 계속 보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중국 소비의 포인트는 이제 두 가지죠. 뭐 네.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소비를 해주는 것과 네. 중국에 수출해서 중국에서 팔리는 것 이 두 네. 가지로 봐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중국 내에서 팔리는 우리나라 음식료 제품들의 경우에는요.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오리온 과자, 농심의 라면, 동은 FMB의 참치캔, 샘표 식품의 장류, 풀무원에서 만든 면류와 떡볶이 등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중국 수출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를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많이 안 팔려요. 생각보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마트나 이런 데 가면은 솔직히 외산 식품보다는 그리고 우리나라 거 많이 먹잖아요. 로컬 업체들 거. 결국 그건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중국산 식품에 대한 불신들 뭐 이런 것들이나 그건 좀 극단적인 표현이고요. 여전히 중국 사람들은 자사 제품을 자사 로컬 업체들이 만든 음식료들을 갖다가 충분히 소비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수출 관련된 부분들은 너무 크게 음식료의 경우는요. 네. 기대를 할 필요 없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중국 관광객들이 늘어남으로 해서 네. 우리나라 측에서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어디일까요? 저는 제가 해외 나가서 뭐 필요한 음식이나 어떤 그런 거 살 때 가는 곳이 편의점이거든요. 그렇죠. 가장 만만하잖아요. 가장 말이 필요 없죠. 가장 익숙하고 말이 필요 없고 예. 네. 그냥 골라서 갖다 주면 찍하고 그냥 드리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 근데 그건 아니죠. 그러다가 나라별로 갔는데 네. 그 김 과장 같은 경우에는 저게 걸릴 걸? 맥주 안 파는 곳에 있으면 어떻게 할 거야? 맥주요? 어. 맥주 안 파는 그 나라에 가면 그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만들어 먹겠지. 네? 만들어 먹겠지. 아 이제 만들어 먹죠.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자기 간 나라는 이상한 나라만 갔나 보네. 아주 먹술 술 파는 그런 나라 맥주 안 파는 나라 많아요. 그래요? 그러면 편의점이나 슈퍼에서도 안 파는 나라 무지기수죠. 네. 그렇군요. 저는 갈 때마다 다 있어. 유럽 다 팔지. 네. 그리고 뭐 일본도 다 팔고 중국도 네. 다 팔고 그래서 네. 안 판 나라가 아 잠깐만요. 네. 야 노마드님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네네. 노마드 박수 쳐 빨리 박수 주세요. 야 노마드님이 정확한 말씀하셨어요. 성인 용품점도 1인 가구 수위 업종인데 상장된 기업이 없네요 하셨는데요. 좀 놀라지 마세요. 중국 사람들 일본 엄청 가잖아요. 네. 중국에서 사람들이 지금 탑으로 올라가는 것 중에 하나가 콘돔입니다. 콘돔. 일본에서 콘돔을 사는 거요. 오리지널 사죠. 진짜. 네. 정말 이거 대박 나고 있거든요. 일본에서. 네. 네. 마찬가지죠. 네. 네. 그래서 일단은 그 편의점 그 우리나라에 찾은 관광객들이 네.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또 편의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네. 편의점 내에서 뭐 여러 가지도 사겠지만은 네. 그중에 제일 또 만만한 게 또 그 HMR 푸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뭐 꼭 항상 왔기 때문에 관광 왔기 때문에 모든 끼니를 갖다가 맛있는 걸 먹을 수도 있겠지만은 네. 한두 끼는 또 간단하게 끼대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모멘텀은 음식료들에게 계속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근데 화장품의 경우에는 어제 뭐 제가 한 두 달 전부터 네. 말씀드렸었죠. 코스메스 상콜마 말씀하셨죠. 네, 아모레 퍼시픽 아모레치 네. 이 네 개만 보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요. 네. 이번에 코리아 그랜드 세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세일에서 팔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거는 계속 물량은 나가니까. 그러면. 이미 그 오디업체들은 네. 그냥 앉아서 그냥 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여전히 그런 말씀드린 종목들 위주로 압축해서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품을 계속적으로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네. 그 중국의 1인당 화장품 소비 금액이 네. 전 세계 평균이 64달러인데 중국은 34달러 정도 돼요. 네. 아직까지도 더블 이상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화장품은요 네. 계속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또 하나 이 중국의 온라인 소비의 어떤 증가세가 상당히 가파릅니다. 무섭죠. 네. 네.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고 있어요. 됐어 네. 이제. 네. 깔린 디바이스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는 건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요. 결국 이러한 부분들 뭐 티몰이나 타오바오에서 주문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 그 또 하나 좀 이걸 보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온라인 게임이에요. 네네. 모바일 게임. 네. 예. 그 모바일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이 그만큼 익숙해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네. 온라인 소비 이꼬르 더하기 네. 이제 그 모바일 게임이라는 네.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위메이드나 이런 종목들도 좀 네.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말씀 나눈 것 중에 제가 사실관계 몇 가지만 숟가락 얹어도 될까요? 네. 감히 숟가락 얹으면 되네요. 근데 많이 이제 그 중국 사람들이 마트나 이런 데서 한국 거 잘 못 산다 그랬잖아요. 많이 사겠냐? 우리나라 한국 거는 맞죠. 왜냐하면 이런 게 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팩트니까 이거 좀 이게 주식시장이 엮일지 안 엮일지는 모르고 저는 이제 관심주가 있는데 그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게 있는데 제 딱한 종목이 이제 2주째 녹음한 그 종목인데요. 이제 좀 이따 종목을 말씀드리겠는데 100% 아니죠 이거 제가 말한 거 그거 보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는 거 있잖아요. 수출하는데 상당히 제약 걸리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요. 우리나라가 수입이 엄청 수입 국가입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김치 자체가 중국에서 엄청 수입이 나요. 수출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품목이라는 게 있어요. 수출을 하면 품목 번호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위생표준 심의 코드가 따야 돼요. 근데 중국 자체에서 김치가 자기네 수입할 때 그런 품목이 잘 없어요. 근데 그게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신선식품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래되면 상하는 거. 물론 이게 발효 제품이지만 오랫동안 발효되면 이제 잘 식어 안 먹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아주 대도시는 잘 깔려있는데 중소도시 이렇게 가면 냉장 시설 안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래갖고 이게 작년부터 이슈가 많이 됐어요. 작년 FTA 이전되고 그때 우리는 하면서 이거 빨리 위생표준심의원에 이거 열어서 이걸 허가다 해달라 그랬어요. 예전 정상회담 그 전에 그 은재되면 관련된 회의가 많이 열리잖아요. 이게 큰 이슈입니다. 그래갖고 우리는 농산유통공사가 직접 그 공사가 중국에다가 대단히 그런 유통 그 센터를 만들었어요. 이번에 칭따오 있잖아요. 칭따오 맥주 한 칭따오도 만들고 두 군데가 만든 거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갖고요 이번에 9월 달에 이번 달에 중국에서 위생표준 심의위원회가 새로 열리거든요. 예? 네? 그래갖고요 김치의 위생기준 개정안이 상정한다고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서 신선식품 있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유나 이런 거 잘 못 갔다는 거 쉽게 얘기하면 왜냐면 오래 걸리 보장 보호하는 거. 근데 딱 김치가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김치나 뭐 우유가 됐건 소위 그 식자재 있죠. 식자재가 상당히 앞으로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여태까지 법 때문에 못 간 게 많아요. 규정 때문에. 그게 이번에 많이 오픈됩니다. 이번에. 중국에 네. 가서 한국에서도 역시 네. 돈 되는 사업이 뭐냐면 네. 냉장. 그 얘기랑 냉동창고 사업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게 아직도 지금 돈이 네. 많이 되는데 네. 네. 중국 가서 냉동창고 사업 보면 돈 좀 되겠네요. 아, 그게 제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가 안 깔려있지 않은 나라는 게 또 안 네.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진짜로. 그래서 이게 보시면 저는 CJ 프레시웨어를 주목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 여러 가지가 있어요. CJ 프레시웨어는 예를 들어서 하선정 김치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건 이제 CJ 제일제당에서도 만들고 뭐 이러잖아요. 네. CJ 제일제당 만들고 광고를 엄청 하죠. CJ 제일제당 광고 엄청 하잖아요. 뭐 비비고나 이런 식당들 나름대로 식당 하는 애들이 엄청 돈 들이잖아요. 그럼 거기다 각종 식자재 내고 다른 음식점 식당 내고 고추장 유통을 누가 하냐 이거 유통 이런 거. 네. 다 프레시웨어에서 하는 거거든 이거. 그래서 저는 전 개인적으로 보면 CJ 프레시웨어가 많이 올랐지만 실적과 고평가도 있다고 하지만 저는 CJ 프레시웨어를 주목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게 이런 거예요. 현대차 그룹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글로비스 같은 겁니다. 막 유통하는 거예요. 네. 지금 보게 되면은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중국에서 최근에 이제 나왔던 뉴스죠. 40년 된 고기들이 유통이 돼 갖고 그 도축된 지 30년에서 40년이 걸려갖고 제품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생산 일자가 1970년대로 적혀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장난이야 진짜야? 진짜로요. 진짜로 아직까지도 유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네. 먹거리에 대한 부분에서는 제가 어제도 우리 강시요? 네, 대박이네. 딱 한 종목 할 때도 얘기했지만 네. 공산품은 중국산 쓸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 먹거리나 유아용품에 대해서는 중국산 안 씁니다. 그건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 신선식품에 대한 쪽이 혼돔 일본산 오리지널 쓰겠다고 그래서 싹쓸이 간대잖아 지금. 일본산도 최근에 그때 그 방사능 사태 나고 나서 안 쓰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미국산이 오히려 히트를 쳤었죠 그때 당시에.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어쨌든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쪽이 한국산에 대한 수요. 그러니까 뭐 휴롬이 그 잘 팔리게 그 휴롬 녹즙기가 잘 팔리게 된 이유가 뭐냐면 아예 그 스토어 카페를 운영하는데 거기서 네. 직접 짜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주스도 사 먹고 가는 길에 그 녹즙기도 사서 가고 그게 건강 이런 주스가 거죠. 되는 거죠. 네, 그렇게 가는 거죠. 단점이 하나 있다고요? 네. 엄청 무겁거든. 아 근데 그거는 네. 중국에서 그 이제 사가는 것도 있는데 주로 녹즙기도 많이 사갔지만 저게 그 홈쇼핑에서 무지하게 팔렸다고. 아 그러니까 막 거기서 많이 팔리죠. 네, 그냥 네. 직접 사가기는 너무나 네. 무거워. 네네. 네. 그거 하나 가면 짐 하나도 못 들어. 네. 제가 그런 건 잘 알아요. 하여튼 수화물에 관해서 이제 수화물 네. 업계에서는 제가 잘 알아. 네. 근데 하여튼 정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잘 모르는 얘기예요. 저는 이런 데 관심 있으니까 막 찾아보잖아요. 김치라든가 우유 이런 거 있죠. 그 요번에 9월에 통과돼야 돼요. 그게 아직 통과 안 됐어요. 업계 얘기는 이번에 정상회담도 있고 분위기가 돼서 쑥 통과될 가능성 얘기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김치 있죠. 수출 확 늘어날 겁니다. 지금 김치라든가 이런 거. 그래서 뭐 하선정이 됐건 하선정 김치는 제가 여기 CJ에서 인수했거든요. 그리고 또 뭐 있죠. 요즘 유명한 거는 대한제당에서 인수하는 게 있어요. 또 저희 어머님도 드시는 게 무슨 김치인데 많이 있는 거. 아 근데 그거 하여튼 대그룹들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 동원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 김치. 네네. 그런 관련 좀 보셔도 재밌을 겁니다. 왜냐하면 수출 자체가 아예 못한 게 많아요. 제대로 그러니까 하더라도 그거 보셔야 될 거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콘텐츠까지만 하고 네. 오늘 끝내죠. 네. 일단은 뭐 박근혜 대통령이 8월 때 이런 얘기 했어요. 문화 융성 국정 2기 문화 융성 주요 계획이 나왔어요. 대통령께서요? 네네. 적어둬야지. 네. 네. 보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네. 내용도 있는데, 네. 솔직히 좀 안타깝죠. 뭐, 우리나라 문화가 굳이 이것밖에 있나라는. 뭔 소리야? 대통령 그러니까, 말씀 안타깝다 그러는 거야? 예. 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의 문화를 알리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결국 내용 까먹고 보면 할 게 없어서, 결국 그래서 또 K-POP이에요, 또. 그래서 올림픽공원 체조 경기장에다가 15,000석 규모의 K-POP 공연장 만들고, 뭐, 고향 K-커처 밸리 만들고, 네. 뭐 문화창조 벤처단지 만들고 뭐 매월 말 네. 수요일에 문화가 있는 날 플러스 등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네. 주식시장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결국 다 엔터주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가장 쉽게 솔직히 저는 뭐 아이돌 그룹이 네. 솔직히 얘기하면은 아이돌 그룹이 뭐 K-POP이기는 맞습니다만은 그게 정말 우리나라의 정체성과 문화를 하다가 얼마나 대변하고 있는지는 무슨 소리예요? 그 사람들도 한복 입고 춤추고 노래하면 되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지만 뭐 여하튼간에 주식시장 입장에서 놓고 본다라면은 네. 딱 살만한 종목이 딱 뚜렷하게 나온 거니까 네. 좀 깔끔하죠. 그래서 그 콘텐츠 관련주들 엔터즈, 네. YG 엔터, YG 플러스, SM, SM, CNC 그리고 한국의 거의 뭐 뭐라고 그러죠? CJ ENM 네. 모든 사업을 다 하고 있죠. 콘텐츠 관련된 사업을 네. 하고 있는 CJ ENM 네. 이렇게 보시 로엔 그리고 KT 뮤직 같이 이런 종목들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콘텐츠 이제는 그 이번에 그 강호동 씨의 신서유기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방영이 되고 있고요. 그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이유에 대해서 기자가 물어봤는데 그 나양석 PD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정확한 얘기는 안 했어요. 왜 자기가 인터넷 통해서 이 콘텐츠 신서유기를 방영하는지에 대한 얘기는 아닌데 다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재미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 즉 다시 말해서 인터넷 콘텐츠는 귀하기 별로 없다는 거죠. 예, 그게 가장 큰 이유이기 때문에 재미를 실제 공중파 이런 데서는 이런저런 귀하기 많잖아요. 제약이.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덜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녹음한 딱한 주목도 또 재미는 이 중 하나가 저희들 막 가끔 욕도 하고 그러잖아요. 난 안 해. 뭐, 아, 저 하셨잖아요, 저번에. 그런가? 네. 네. 네. 아무튼, 이제, 결국, 이제, 그게 뭐, 어느 정도 선은 지키되, 어느 정도 자유롭게, 더욱더 네. 재미있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더욱더 자유로운 어떤 플랫폼을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콘텐츠 관련 종목들은 아마 인터넷, 그리고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서, 소위 스낵컬처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거의 뭐 무궁무진하게 만들어질 네.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1인 방송이라고 하잖아요. 아프리카 TV 같은 것들. 저도 뭐 옛날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에 또 아프리카 TV를 보시게 되면요. 워낙에 다양해요. 워낙에 다양해서 그거 하나 딱 보시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팬이 되더라고요. 예. 저도 물풍선 날려? 예? 물풍선이고 별풍선이 여자한테 날려? 아,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기로 봐서 별풍선은 안 날리는데 예. 그거 날리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 날리게 되면은 자기 이름도 얘기해주고. 같이. 아, 그럼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되겠네. 여기서 방송 채팅창 올려주면 얘기할 때마다 저희한테 그 100원씩 우리한테 주는 게 아니라 나라에다 어디, 도네이션 하시면 되겠네. 네. 뭐, 그, 저희는 받을 게 없으니까.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어, 좋으네. 네. 한번 얘기해주면. 네. 아프리카에 치니? 이렇게 얘기해주면 아프리카에 치면 어디다가 100원 기부하는 걸로. 그런 건 좋잖아. 네. 별풍선을 주면 얘기해주는 거지. 네. 아, 그런 건가? 얘기해주면 별풍선을 내는 게 아니고. 그럼 내가 잘 몰랐네. 네. 잘 몰랐네. 네. Sorry. 네. 네. 여하튼 간에 네. 그 유통 플랫폼에 다각화 되어 가고 있고요. 네. 앞으로 TV랑 디지털 콘텐츠를 오가는 다양한 내용들이 만들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콘텐츠를 소비하는 행태 자체가 바뀌어지고 있어요. 네. 이런 얘기는 워낙에 옛날부터 많이 했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고요. 네. 넷플릭스가 한국에 진출을 이제 한 해 만에라고 하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들이 진출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더욱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엔터주들 네.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에서도, 오늘은 어저께는 제가 어저께 다시 보게 하니까 저는 완전 죽사발 났어요. 왜냐면 너무 고퀄이 없어. 콘텐츠가 없고, 높으면 우리 어저께 누구지? 우리 전문가님, 장 전문가님하고 우리 이 교수가 높은 얘기하는데, 좋은 얘기하는데 저가 하도 얘기가 없어서 쪽팔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또 아는 척 좀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고요. 앞서 이제 아프리카 TV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네. 우리 지난주 혹시 그런 거 다채널 네트워크라고 그래갖고 영어로 멀티채널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MCN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 지난주 목요일날 내일도 나오는 우리 그 유호성 교수가 특집을 했거든요. 그거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당장 네이버에 뉴스에 들어가세요. 네이버 뉴스 들어가셔갖고요. 아니면 머니투데이 사이트에 들어가셔갖고요. MCN이라고 검색하세요. MCN. 그럼 오늘부터 5일 동안 특집이 나갑니다. MCN 특집 나가는데 아무리 그 하여튼 머니투데이라는 데서 5일 동안 특집하는 거는 그게 돈이 되니까 하는 얘기거든 지금요. 그래서 어떻게 제어도 얘기를 좀 했지만 그게 지금 상당히 큰 흐름이에요. 그래서 MCN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 제가 저도 이제 빨가벗고 나온다고 폄하했던 아프리카 TV인데 아프리카 TV 그 사이트만 보시면 안 되고요. 거기에 돈이 왜 몰리고 있고 그거에 관련해서 아프리카가 됐건 미국이나 이런 데들이 왜 걔네들 어떻게 돈을 만들고 있는지 별풍선만 받아서 도는 게 아니에요. 걔네들이 광고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광고를 누가 광고에 그런 걸 노하우를 갖고 있는지 모바일 랩을 누가 이기는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나스미디어가 있고 다른 나라는 어느 게 있는 거 있죠. 그런 것들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요. 그러니까 모바일 랩이나 멀티 그런 MCN 관련돼서 주목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앞서 이제 넷플릭스 얘기하셨는데 넷플릭스가 오늘 주가가 또 박살났어요. 8%가 떨어졌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요번에 뮤직 스트리밍 서비스 시작했잖아요. 애플 뮤직을 시작했는데 뭐 된다 얘기하는데 애플이요. 영화, 그러니까 영상 콘텐츠 스트리밍한다는 얘기는 계속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지금 물론 발표는 아직 안 했고 다 뜬그름다는 얘기인데 걔네가 직접 영상 제작도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 사람들 보면 야, 젠장 애플이면 영상 제작까지 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있고 저도 그럴 수 있지만 딱 3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딱 3년 만에 넷플릭스가 그걸 보여준 거예요. 넷플릭스가 처음에 영상 만든다 그랬을 때 다들 야, 동네 비디오 가게 주인이 뭔 소리냐고 엄청 폄하받았고 무시당했는데 지금은 그 넷플릭스 이렇게 그러니까 드라마나 이런 영화 보신 분들은 그 수준이 엄청 높고 고퀄이고 정말 고퀄이고 심지어는 외국에서 프로덕션 외국에서 나오던 거 아니면 미국에 와서 하는 거를 아예 그냥 인수해 버립니다. 그 프로그램 자체를요. 그래서 상당히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때문에 넷플릭스가 빠진 거 그런 것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마저 제가 하고 그냥 같이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중국에 가서서 정상회담 하잖아, 우리 박근혜 네. 대통령께서. 그래서 전승절이 이제 많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주식하는 분이잖아요. 주식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럼 경제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딱 궁금하실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160몇 명이나 그 경제를 데리고 왔어요. 예? 네? 네. 근데 보시면 저는 이런 걸 유심히 봐요. 누가 가냐는 건데, 이번에 대통령이 이번에 취임했을 때요. 2년 반 전에 제일 먼저 미국 갔었잖아요. 그때 눈에 띄는 사람이 딱 누구였는지 두루 모를 거예요. 저는 방송에서 딱 집었거든요. 저는 이 방송 할 텐데 그때 누구를 데려갔냐면요. 아, 대기업 회장들 다 가죠. 대기업 회장들 자기 비행기 막 타고 가죠. 네. 근데 우리가 보는 건 중소기업 사람들을 봐야 돼요. 딱 들어가면 양민석이라는 사람 데려갔어요. 양민석 동생을 데려갔어요. 그렇지. 기억나죠? 네. 제가 얘기하기, 제가 저희끼리 방송은 얘기했잖아요. 뭐, 어디, 그 자회사, 네. 100%짜리 자회사 대표죠. 딱 한 종목 방송할 때 제가 얘기했거든요. 네. 그래서 누가 갔는지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트는 사람이 없고, 실제로 트는 게 없고, 베트남 갈 때 누가 되냐면, 한센 실업을 처음에 데리고 가서 같이 갔어요. 그런 걸 좀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정치를 좋아하고 나쁘네. 그런 게 진짜 정치 테마주인데요. 요번에요. 청와대에서 어저께 경제 분야 세 가지를 딱 제시했습니다. 한중 관련해서. 제가 그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딱 적어놨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 이런 것들이 크게 변하는 반응인데 이런 거에 답이 다 나옵니다. 제가 보면. 제가.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요. 영암뉴스에 나왔죠. 네, 영암뉴스를 제가 정리한 겁니다. 경제 분야 3개 분야. 안종범 경제수석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로봇, 보건의료, 문화, 환경, 금융, 인프라 등 신산업 분야의 협력 다변화가 1번입니다. 주목한 걸 로봇이 1번이 들어가고요. 헬스케어 아까 얘기했잖아요. 헬스케어가 2번이 들어가고 문화, 콘텐츠 들어가고 환경, 금융, 인프라 들어가는 거예요. 금융, 인프라 이거 다 핀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중국 주도 국제금융기구인 아시아인프라연행을 통한 구체적 인프라 입력. 이게 뭐예요? 1대1로 빨리 가서 우리 참여폭 늘려달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양국 금융시장 안전의 발전망이 내 경제 성과가 된다. 이거는 이제 그냥 갖다 붙는 얘기고요. 요거가 핵심이 여기 앞에 다 있다. 이게 우리나라랑 중국의 온통 관심이 여기 있는 거야. 이런 얘기하는 건 우리나라만 관심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로봇은 중국에서 우리한테 좀 배우자. 보고는 우리나라 수출하자. 문화 우리 수출하자. 환경 너희들 때문에 머리 아프니 너희 환경 투자 우리도 뭐 환경 깨끗하게 해달라.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잘 보시고 시장에 여러분들 어떻게 엮이는지 계속해서 장기적인 가지 이런 거 딱 메모해 두셔갖고요. 야, 저 이학영 교수 어저께는 하도 저콜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고콜 방송하면서 역시 저 사람도 아는 게 좀 있다. 이 정도까지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분 여기까지 하겠고요. 2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딱한 종목 팟캐스트와 두 남자 쇼가 카카오톡을 통해 시청 및 애청자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트리플 플러스를 검색해서 등록해 주시면 강연회 등 각종 안내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주식에 대한 각종 문의는 메리츠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김성훈 과장에게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6098-6320입니다. 네네. 전 체험 화면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팟빵을 일단은 들어가시면 되고요. 팟빵? 예, 팟빵을 네,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아이튠스가 됐건 어디가 됐건. 저는 뭐 지금 방금 뉴스룸을 들었던 건데, 팟빵을 설치하시고 나면은 여기서 팟빵에서 검색을 딱TV라고 해서 뭐 검색을 해주셔도 되고요. 뭐 두남자쇼라고 해서 검색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 딱TV 관련된 이 팟캐스트가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클릭을 하시고 이거를 이제 여기 밑에 보게 되면 구독하기가 있거든요. 구독 취소가 있고 여기 구독하기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게 업데이트 될 때마다 보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딱 한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돈 드는 거 아니죠? 네, 돈 드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더 좋은 거는 사실은 여기 들어오셔서 후기를 남겨주시거나 그죠? 여기 이렇게 후기를 이렇게 남겨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근데 거의 막 욕해도 상관없어. 욕해도 상관없어요. 욕해더라도 우리는 대응은 안 해. 네네. 한 번도 답글을 쓴 적이 없죠, 우리가. 네네. 그래서 여기다. 편하게. 왜냐면 한 번 안 쓰기 시작하니까 쓰면은 없어 보일까봐 계속. 없어 보여.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달아주셔도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은 뭐 별 있잖아요. 여기 위에 별. 별 누르는 거. 별 누르는 거 돈 들어? 돈 안 들죠. 돈도 안 들어. 네. 별 꼭 눌러주시고요. 에브리씽 공짜네. 에피소드 별로도 이거 별을 누를 수도 있어요. 네. 돈 안 들어. 이것도 이제 돈은 들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잘 생각났는데.